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욥기 20장을 모함과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욥기 20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은 다툼이 깊어지자 이제는 욥을 모함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없는 일을 만들어 조작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욥이 하지 않은 일까지 동원해서 욥을 공격한 것이지요. 욥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처럼 타인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을 향하여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라고 하며 마치 욥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욥의 처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소발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꺾기 위해 거짓을 지어서 왜곡하고 조작까지 하며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태도가 그리고 그의 자세가 모두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고통이 가중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말을 마구 쏟아놓은 허물이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렇다고 욥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야 할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순전하고 온전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가장 잘하는 것이 조작질과 모함입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조작과 모함은 빛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조직은 그 슬로건이 엄지에서 양지를 향한다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지에서는 결코 양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조작과 술수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그냥 조작이며 죄악입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마녀사냥이었죠.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마녀로 몰아붙이거나 이단이라는 국가를 씌워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늘 엄지에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온갖 조작과 거짓을 꾸몄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거짓 증인들을 준비했으며 여론을 움직이기 위하여 별짓을 다하였지요. 그것은 그들이 경건을 가장한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예를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를 예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을 명백히 범하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일을 용납하거나 지지하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타인의 일을 모함하고 조작하며 부풀립니다. 소발의 죄는 오늘날 많은 사람의 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실수는 숨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하고 모함으로 마지막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희는 자신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솔직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타인에게는 너그러움을, 자신에게는 언제나 강직한 원칙을 요구하여 더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